아주 작은 배가 있었네. 배가 있었네. 작은 배가 있었네. 아주 작은 배가 있었네. 라라라. 아주 멀리 떠날 수 없네. 라라라. 아주 멀리 떠날 수 없네. 아주 멀리